빠르게 넘겨버렸지. 변해버린 얼굴이 섬뜩 걔 그래 그땐 너도 나도 많이 어렸지. 사실 처음엔 많이 안 입고 왔어 니 굴레 진동하는 인스타그램. 근데 지금은 네 아이디도 기억 못해 관심 1도 없네. Yeah. 오해하지 마 이 가산 단지 이 비트가 아까워서 쓰게 됐지. 난 보기보다 너무나도 많이 행복하게 살아 그래 솔직하게 할 말이 별로 없지. Yeah. 이마가 이쁜 여잔 생각보다 많고 나도 누릴 대로 누리고 있어 쌈디같이. 혹시 내 안부가 궁금하다면 네가 듣게 되리 목소리로 대신할게. 네가 없어도 안돼 Everything's good 밤에 혼자 있어도 난 Everything's good 아직도 내가 믿니 너는 Everything's good 안돼 Everything's good What? Everything is good 네가 없어도 나는 밥만 잘 먹고 다니지 Everything is good 밤에 외롭게 혼자 있을 일도 없어 그다지 이제 인정해 너의 잘못 너는 잡지 말아줄래 나의 발목 우리 사이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주워 담아 Going down baby I know 감옥 같기만 했었지 yeah, yeah. 지긋지긋하기만 했었지 그래도 과정에서 표현하긴 했어 나만 있던 정을 떼어버려 했어 나도 참 못했지 I'm a bad boy 가던 길 걸어가는 거야 keep going Everything's good 네가 없어도 I'm good Everything's good 밤에 혼자 있어도 난 Everything's good 아직도 내가 믿니 너는 Everything's good 매일 밤 내 아이폰에 진동이 울렸도 방을 지우다가 네 귀걸이가 보였도 너와 자주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흘러나와